남조선 신문 한겨레가 3일 박근혜의 집권위원장을 위해 보수 패당이 들고 나오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배격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. 사설은 주말마다 전 지역에서 타오르는 200만 개의 촛불, 대국민 담화에도 여전히 4%로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지지율, 국민의 과반수가 탄핵 찬성, 이 정도면 사퇴가 이미 오래전에 일단락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